미제 침략군과 일본의 자위대 무력이 4월 28일 우리 공화국을 노린 공중합동군사 연습을 벌여놓았습니다. 미제 침략군의 핵항공모함 칼빈선호에서 리륙한 전투기들이 오키나와 동쪽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들과 공중전 훈련에 광분했습니다. 칼빈선호 핵항공모함 타격단과 일본의 전투기 허이함들을 비롯한 항공해상자위대 무력이 여기에 투입되었습니다. 미제 침략군은 지난 23일부터 일본 자위대 무력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한 침략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습니다.